솔직히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. 처음 본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1분 1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.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흐르고 보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해. 믿기 힘들겠지만 다 사실인걸. 이 모든 게 Oh it's true love. 내 맘을 믿어줘. Yeah it's true love. 이 맘을 받아줘. Take my love, love, love.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엔 약하네. 이 마음이 너무 커. Yeah. 조금 더 말해볼게. 네가 힘들 때마다 늘 습관처럼 항상 했던 말.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 말. 사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진단 말야.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야. 이 모든 걸